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노총이 16일 서울에서 2017 민주노총 대통령 선거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6월부터 7월에 사회적 총파업을 실현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총파업은 박근혜 퇴진 후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변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조직 노동자는 총파업에 시민사회는 총궐기에 나섬으로써 광장의 시민들과 연대를 이루고 다시 광장을 만들어내는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